안녕하세요. 2시에는 이창록입니다. 슈퍼볼 선데이 즐거우셨는지요? 이 경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이 팽팽했죠. 우승한 이글스가 시종일관 점수를 이끌었지만은 경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패트리어스의 저력이 느껴졌으니까요. 자, 그리고 보면 이 저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은 실력이자 운이면서 소리 없는 응원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저력하면은 살림의 저력, 또 업무 능력의 저력, 그리고 운전할 때의 저력 등등이 있겠죠. 이번 한 주는 삶 속에서 나름대로의 저력을 마음껏 발휘해봤으면 좋겠네요. 2시에는 이창록입니다.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곡 로이 킴이 노래합니다. Love, Love, Love. 나 그대 눈을 처음 본 순간부터 온난 태어난 알 수 없는 설레는 향기 속에 빠져 난 그대 눈을 항상 바라만 봤었고 그대도 나를 항상 바라길 바랐어 나 이젠 말할 거예요 이 목소리 Love, love, love. 오, 그대여 나 그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온 난 오, 그대여 나 그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온 난 하루하루가 항상 빠르게 갔었고 그대도 나를 바라길 바랐어 나 이젠 말할 거예요 이 목소리에 담아서 오 love 오 love 그래요 난 그대를 난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oh, oh, oh, love 그래요 난 그대는 난 너무나 좋아합니다 네, 오늘 첫 곡 로이 킴이 노래했습니다. Love, Love, Love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은 나추치 소파를 가장 싸게 판매하는 에이스 가구점 북경 중위대 자존심을 지킵니다. 올림픽과 윌턴에 있죠. 북경 의술원 소비자 만족 1위 믿을만한 1등 관광은 아주투어뿐입니다. 아주 좋은 아주관광 공동 제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리를 앞으로 쭉 펴보세요. 신문을 넓게 펼쳐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두 팔 벌려 시원하게 기지개를 켜보세요. 슬라이딩 좌석 쿠션으로 대한항공의 이코노미석은 정말 넓습니다. 당신을 가장 편안하게 대한항공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과일 사 드신다고요? 우린 플라워 팩토리 덕분에 정원에서 따 먹어요. 삼겹살 파티엔 우리 텃밭에서 기른 상추랑 깻잎이 최고입니다. 플라워 팩토리? 고맙습니다. 한인타운 중심의 꽃과 정원센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과일 나무와 채소 모종을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플라워 팩토리. 매실나무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개업 축하 화분, 근조 화환, 꽃바구니도 배달해드려요. 김수정기 건너편 플라워 팩토리 213-382-9777 382-9777. 이야 싸다. 역시 피코 만물 가구점은 싸면서도 품질이 좋단 말이야. 우와 딱딱하면서도 쿠션이 좋은 침대와 소파 세트도 있네. 그뿐인가요? 피코 만물 가구점에선 컨테이너로 직수입한 튼튼하고 예쁜 식탁, 사무용, 학생용 책상과 의자, 신발장 등을 한 곳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213-388-7695 피코와 뉴앰프셔. 한 번 오신 손님은 평생 단골이 되는 피코 만물 가구점. 213-388-7695. 30년 역사를 가진 피코 만물 가구점.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박혜영 산부인과에서는 한인타운 유일 내시경 진단으로 친절하고 정확한 진단을 해드립니다. 특히 갱년기로 고생하시는 분은 박혜영 산부인과로 문의하세요. 박혜영 산부인과는 LA와 로렌하이츠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유튜브와 구글 검색에서 박혜영 산부인과를 만나세요. 213-386-3450, 213-386-3450. 차헐리우 장로병원 협찬입니다. 2시에는 이창록입니다. 네, 지금 시각 2시 8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도에다 제공 교통정 후리의 교통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10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익스포지션 블루버드에서부터 페어팩스 있는 곳까지 밀리고 있고요. 네, 다시 한인타운 들어와서 놀만디에서부터 110번 노스 갈아타는 곳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네, 101 사우스 방향입니다. 멜로스 에비뉴 있는 곳에서부터 글렌데일 블루버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네, 노스 방향은 미션 로드에서부터 그랜드 에비뉴까지 밀리고 있고요. 네, 5번 노스 방향입니다. 다운타운 메인스트리트에서부터 스타리움에 있는 곳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네, 5번 사우스 방향은 워싱턴 블루버드에서부터 플로렌스 에비뉴에 있는 곳까지 차량 밀리고 있습니다. 네, 405 노스 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커버 블루버드에서부터 게티 센터까지 차량 밀리고 있습니다. 네, 105, 105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710번 만나는 곳에서부터 임페리얼 하이웨이 있는 곳까지 차량 밀리고 있습니다. 네, 11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익스포지션 블루버드에서부터 게이지 에비뉴까지 차량 많이 밀리고 있네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정보 이 시간은 토요다 제공으로 알려드렸습니다. 토요다의 고포 골드 세일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buyatoyota.com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의 모든 혜택을 확인하시고요. 토요다의 낮은 이자 융자와 엄청난 리스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헤일리가 노래합니다. You and I. And excuses now, just get out my face. 어느 대기업 사장이 운전기사를 새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봅니다. 자네 10년 동안 무사고 운전사였다면서? 네, 그랬습니다. 대단하구만. 그 비결이 뭔가? 네, 먼저 회사에 있을 때 한 번 큰 사고를 낸 후 10년간 집에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금발 아가씨가 대학에서 보는 마지막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강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시험은 대부분 OX 문제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녀는 시험장에 앉은 후에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위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O, 뒷면이 나오면 X를 선택했죠. 아가씨는 30분 만에 시험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몇 분을 남기고 아가씨가 필사적으로 다시 동전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감독관이 다가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녀가 말합니다. 네, 아무래도 불안해서요. 답을 다시 맞춰보고 있어요. 네, 노홍철 장미여관이 노래합니다. 오빠라고 불러다오. 아저씨 부르지 좀 말아줘. 평생을 혼자 느껴질까 불안함에 살아가요. 오빠라고 불러다오. 장미여관 노홍철이 노래했습니다. 네, 늘 오빠 소리 듣고 싶으면 건강하고 젊게 살아야죠. 자, 요즘에는 이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정보들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셨을 텐데요. 자, 오늘도 건강 정보로 시작합니다. 이 몸속에 노폐물이 있어서 좋을 건 없겠죠. 바로 오늘 이 몸속에 노폐물 없애주는 음식들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첫 번째 미역인데요. 미역은 몸 안에 있는 중금속을 제거해주죠. 미역을 비롯한 다시마와 해조류는 우리 몸에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남아서 몸에 해로운 중금속 또 불필요한 지방 환경 호르몬, 발암 물질 같은 것들을 흡수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된장입니다. 된장은 담배 주성분인 니코틴을 제거해준다고 하니까 특히 담배 피우시는 분들 아직도 계시다면 된장 드시기 바랍니다. 또 된장은 식욕을 돋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필요할 때나 머리가 무거울 때 된장국을 드시게 되면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하죠. 자, 세 번째 돼지고기입니다. 이 돼지고기 부위 중에서 붉은 살코기 부분은 위장의 중금속 배출 및 해독을 해준다고 합니다. 돼지고기 속의 불포화 지방산은 탄산가스를 중화해서 폐에 쌓여있는 공해 물질을 제거해주기도 한다고 하는군요. 자, 네 번째는 미나리인데요. 미나리는 매연이나 먼지를 많이 흡수하는 기관지를 보호하고요. 이를 배출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고의 독을 중화시켜주는 효능도 가지고 있어서 보고 국이나 국에나 또 미나리를 항상 넣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다섯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의 캐르세틴 성분은 광합성 식물에서만 독특하게 발견되는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항암 효과는 물론이고 항산화 효과를 위해서 체내에서 중금속, 독성분, 니코틴 등의 흡착을 용이하게 해서 해독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유황성분은 몸속의 수은과 결합해서 장을 통해 배변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마늘의 알리신 성분 역시 간 기능을 강화시키고 수은 등 중금속 배출에 탁월하다고 하는군요. 자, 마지막으로 뭐 당연한 물 아니겠습니까? 이 충분한 물을 섭취하면은 체내 노폐물이나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것은 물론이고요.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의 세포를 지켜준다고 하죠. 맹물보다는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노폐물을 잘 배출해주는 허브차로 마시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몸속에 노폐물이 있어서 좋을 건 없으니까 많이 없애준다는 이 음식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시스타의 노래죠. Give it to me. You say, how do you live to this burden? I'll relinish tonight. 네, 시크릿의 노래 Give It Me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시에는 이창록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사고 나셨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1800-601-310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형사법 운주운전 교통사고는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1-3101 제니를 찾아주세요. 발렌시아에 거주하시는 이경라 주부의 사연후기입니다. 저는 육아 스트레스가 목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목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마사지 체어를 구입을 해야겠다 해서 여러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알아봤는데 파나소닉 MA73의 경우는 그 바디 스캐닝 기능이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제가 목이 가는 편인데 제 아픈 통증 부위를 스캐닝 기능 후에 콕콕 잘 집어주니까 이틀 정도 쓰고 나 했는데 목이 너무 잘 돌아가고 통증이 정말 거짓말처럼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이게 이유있는 사치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목, 어깨를 사람의 손처럼 정확히 주물러주는 마사지 체어는 파나소닉 MA73뿐입니다. 지금 헬스코리아 매장에 오셔서 무료 체험해보십시오. 60개월 무이자 월 145불로 장만하실 수 있습니다. 파나소닉 마사지 체어 MA73 213-385-1005 아이디어 상품전 마이코 백화점. 피부 가려움증, 건조, 칸디다성 질병 고생하시죠? 카소 칸티큐 천연세제 에센스 한 번에 해결. 천연 고로쇠 수에 100% 가립 미네랄, 비타민, 칼슘, 칼륨, 철, 마그네슘 풍부, 당뇨 혈압 개선, 골다공증, 키성장, 하루에 3g 복용. 만 번 재사용 달팽이 손 먼지 제거, 7번 재사용 빨아 쓰는 항균 살균 기능수 세미. 마이코 백화점 123-734-1234 구현아파 714-690-1234 마이코 백화점. 2시에는 이창록입니다. 네, 2시에는 이창록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오늘은 감각이 있는 것,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비밀이지만 오늘 특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요. 스클릿 레이저 클리닉의 조현박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자, 우선 장소를 좀 알려드리면 올림픽과 벌먼, 그 보면은 태양 여행사 있고 그 밑에 뭐 이렇게 식당도 있고 한 그 몰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거기 2층입니다. 2층에 더 스크릿 클리닉이라고 지금 얼마나 되셨죠? 보내신 지가? 제가 6개월 조금 안 6개월 됐고요. 6개월 정도 됐죠. 예, 예, 예. 네. 뭐 가보시면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최신 시설로 아주 잘 해놓으셨습니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드릴게요. 213-263-2566 213-263-2566번입니다. 자, 오늘 뭐 이제 발렌타인데이도 이제 다가오고 해서 뭐 스페셜하게 무슨 프로그램을 오늘 좀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예. 뭐부터 소개를 해 주실 건가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준비한 거는요. 다이아몬드 네. 페이스 실 리프팅이에요. 아, 다이아몬드 페이스 실 리프팅이에요. 네. 이제 우리가 얼굴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피부가 처져 보이는 증상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뭐 눈도 그렇지만 특히 볼이나 입, 네. 턱 주위가 늘어져서 얼굴이 넓어 보이고 예. 그래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요. 네.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더 젊고 생기 있게 바꿔주는 게 리프팅 시술이나 혹은 수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네. 예, 이제 리프팅이 수술은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예, 찢어서 이렇게 수술을 네. 하시는 거고요. 요즘에는 안 하시잖아요, 수술을. 그렇죠. 많이 일상생활이 조금 힘드시니까 그리고 네. 조금 자연스러움을 많이 요새는 추구를 하시니까 네. 시술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 저희 같은 클리닉이 요새 많으신 거고 이제 시술법으로는 피부 진피층에 근막층이라는 곳에 자극을 주어서 하는 방법이 뭐 레이저를 이용하든지 뭐 장비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이런 실리프팅이나 필러 등이 있습니다. 예. 네, 네. 이 실리프팅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수술은 피부에 이제 의료용 실을 삽입해서 처진 부위를 절개해서 잡아 당기는 거고요. 그게 네. 안면 거상술이라는 수술이시고 이제 수술이 아닌 실리프팅 시술로는 기존에는 뭐 얼굴 전체에 100개라든지 200개 뭐 많이 넣을 되도록 콜라겐을 많이 생성해서 이제 젊고 탱탱하게 그냥 펌한 느낌을 주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네. 네, 저희 병원의 이제 최고 시술법인 다이아몬드 페이스 실리프팅은 이제 수술 없이 수술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즉석에서 잡아 당겨지는 시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저기 어느 정도나 오래 가요? 보통 수술을 하시면 수술도 한 뭐 최고 5년에서 7년 네. 이 정도 되시고요. 기존의 이런 실리프팅들은 보통 1, 2년이 고작이었어요. 근데 저희 다이아몬드 실리프팅은 네. 보다 업그레이드 돼서 훨씬 더 단단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한 3, 4년, 5년 정도 지속된다고 보시면 아, 됩니다. 수술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네. 효과를 오래 못 보는데 오히려 이거는 더 시술인데도 효과를 오래 보면서 네, 간편하게 간편하고 네. 가격도 오히려 더 수술비 저렴하고요. 그렇죠. 아. 자연스럽고. 네, 그렇군요. 요거 시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시술 시간은 우리가 치과에서 가시면 그 국소 마취 따끔 그 정도만 딱 들어가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원하시는 부위에 홀을 뚫어드려요. 그럼 그 밑쪽으로 진피증에다 실을 걸거든요. 자연스럽게 네. 그러시면 시술 시간 한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오래한 거네요. 예, 너무 오,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효과 보시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바로 당겨져 올라가고요. 예. 이제 다이아몬드 페이스 실 리프팅은 그 들어가는 실이 뭐냐고 그러면 얼굴에 허가받은 폴리다이옥사논이라는 고분자 실이에요. 이거를 단백질 성분인데 네. 실 성분으로 추출했기 때문에 예, 예. 또 피부 속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녹을 수 있고 저 네, 승인도 난 제품이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고요. 이 들어가서 이게 자연스럽게 녹으면서 예. 당겨주는 거군요. 예, 딱 들어가면 네. 기존의 이 다이아몬드 페이스 실리프팅은 직선형이 아니라 보드 업그레이드해진 돌기형이에요. 그래서 안으로 안에서 착착착착착 감기면서 딱 당겨지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더 업그레이드된 게 뭐냐면 안에 또 착 펼쳐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걸어지면서 안쪽에 또 한 번 더 이중으로 한 번, 그렇기 때문에 오래 좀 유지할 수가 있고요. 네. 예, 이제 보통 다이아몬드는 아시겠지만 가장 이쁘면서도 또 단단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스 리프팅 이름도 다이아몬드 페이스 실리프팅. 아, 그래서 다이아몬드 이름이 붙은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정말 잘 하시는 숙련된 기술자분들한테 받으셔야 되고요. 꼭 네. 저희 병원이 아니시더라도 예, 그래서 조금만 잘못 받으면 약간씩 뭐 울퉁불퉁해지거나 이러실 염려도 있을 경우가 있어요. 아, 잘못 예, 받으시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음 하실 때 많이 해보신 경험 많은 선생님한테 아시는 게 좋고요. 저희 네. 병원은 이 다이아몬드 페이스 실리프팅 작년부터 아주 최고 인기 네. 시술법입니다. 아. 그래서 예, 가장 많은 시술 자랑하고 있고요. 그럼 시크릿 이거 레이저 클리닉에 가시면은 그 중에서도 이 다이아몬드 이 실 리프팅이 제일 인기가 있는 네,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딱 이렇게 보면 눈에 띄게 달라지니까 딱 한쪽 걸어드리고 거울 보시면 고객분들이 딱 바로 아시니까 좋아들 하시고. 오, 예. 아 우선 한쪽만 하고 거울 보고 네, 또 하면은 어떠세요? 이러시면 딱 아 진짜 올라갔네요 이러세요. 오, 예. 그렇군요. 네. 자, 이 처진 얼굴 올려주는 것. 또 하고 또 어떤 부분을 뭐 얼굴 전체 어느 부분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거네요. 보통 이제 다른 병원이나 광고에 보시면 한 파츠당 뭐 2,000불 정도가 들어가시는데요. 예, 오늘 예. 이창록 씨 방송 듣고 전화를 주시면 네. 저희가 파트에 상관없이 원하시는 부위 다 풀페이스 다 해드려서 뭐 이중턱 팔자 라인, 뭐 눈가, 네. 이마 원하시는 부위는 다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입 주위에 또 약간 쪼글쪼글 나이가 드시면 그렇죠, 콜라겐이 그렇죠. 감소해서 그 부위까지 픽스를 원하시면 다 해드려서 보통 한 8,000불에서 10,000불 정도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네. 방송 듣고 전화 주시는 분에 한해서만 네. 1,499불. 예, 진짜 가격 좋습니다. 아니 얼굴 전체를 다 해주는데요. 예예, 예. 원하시는 부위 팔자, 뭐 이중턱, 뭐 사실 필러나 이런 것들만 파츠로 넣어도 뭐 1,000불, 2,000불 그냥 나가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네. 원하시는 부위 다 해드리고 1,499불입니다. 와, 진짜 저렴하게 해주시네요. 예. 원래 이게 뭐 눈이면 눈 밑에라든가 네. 입 저기요 팔자 주름, 네. 뭐 이중턱, 뭐 다 따로따로 하시잖아요, 예, 원래가. 예, 이런 실은 뭐 파티별로 아니면 뭐 몇 개를 넣느냐에 따라 가격이 상당히 틀려지거든요. 예. 오늘은 개수에 상관없이 상담을 하셔서 본인의 원하시는 적정량 최대한 넣어드리고, 예, 1499. 그럼 여기 뭐 이마 가운데, 예, 뭐, 그런 것도 뭐 원하시면 4천자, 주름 뭐 이런 거 다. 예, 다 커버해드립니다. 야, 오늘 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전화 빨리 하시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213-263-2566 213-263-2566으로 지금 전화하셔서 빨리 예약을 하시면은요, 1499불에 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단 한 번에 다 끝나나요? 아니면은? 그날 다 끝납니다. 원하시는 부위에 다 해드려요. 그날 한 번으로 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옆쪽으로 살짝 홀만 뚫어서 딱 넣기 때문에 뭐 큰 고통 없이 빠르게, 예,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시술 같이 뭐 몇 번을 또 이렇게 몇 번을 오라든지 아니면은 기다려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나니까, 예, 나이 드신 분들도 좋아하시고 젊으신 분들도 특히 V라인 원하시는 분들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바쁘신 분들 좋고, 네. 또 성격 빨리빨리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고, 예. 그냥 한 번에 딱 깨끗하게 그냥 끝내주시네요. 네네. 네. 자, 213-263-2566, 213-263-2566으로 지금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1499불에 얼굴 전체를 아주 예쁘게 깨끗하게 아주 바싹 당겨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준비하신 게 또 있어요. 네, 저희가 두 번째는 얼굴의 전체적인 탄력과 뭐 여드름에 좋은 시크릿 레이저 장비를 들고 나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시크릿 이 장비는 니들을 얼굴에 직접적으로 주입을 하고요. 네. 거기에 이제 강력한 고주파가 같이 들어가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보통 여드름이면 여드름, 뭐 페이스 리프팅 뭐 이런 것들은 다 따로따로 기종이 틀리거든요. 예. 근데 뭐 요즘 저희 병원에서도 보유하고 있고 뭐 타 병원에서도 많이 나가고 있는 뭐 아그네스 레이저 이런 것들은 이제 부분 하안검, 이중턱 이런 데 아주 부분적인 데 타건의 효과를 내는 반면 이 장비는 전체적인 얼굴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특기고요.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좀 차근차근하게 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손님분들이 오시면 전체적으로, 네, 이제 이런 리프팅 장비들은 얼굴 전체에 콜라겐을 생성을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니들을 들어갔다든지 열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초음파가, 네, 들어간다든지, 네, 네,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크릿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용 장착 팁이 다 따로 있어요. 그 팁이 이제 얼굴에 이제 개인용 사람들마다 부착을 시키고요. 그리고 얼굴에 뚫고 들어가시면 거기에 콜라겐을 생성해내는 층에다가 또 강력한 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리프팅이 되고 특히 늘어진 모공 이런 것들을 잡는 거는 니들만큼 정확한 게 없거든요. 네. 뭐 물론 늘어진 리프팅에도 효과가 있지만 늘어진 모공 그리고 여드름 상처. 여드름 상처에는 이 전용 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대학생분들 원하시는 부위는 스카, 벌써 이미 생겨져버린 이런 레이저 장비들은 이런 팁이 스카를 떼어낼 수 있고 거기에 새살을 차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예, 효과가 있는 그런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리프팅면 리프팅 그리고 뭐 여드름 상처 그리고 지금 나고 있는 여드름도 피지선을 조절할 수 있는 열기능까지 같이 탑재가 돼 있습니다. 현재 여드름이 심한 그러면 젊은 청소년들도 가면은, 예, 치료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치료가 되고 이미 이제 손 같은 걸로 어린애들은 뜯어요. 예, 막 저희 아들도 그러지만 딱지가 안 지면, 예, 스카 그 놔둬야 생기면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살이 눌러붙은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그냥 바늘만 찌르는 것보다는 스카를 떼어내는 그런 장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분리를 해서 그 다음에 콜라겐을 생성해내는 것이 이제 스카도 없애는 방법 중에 시크릿이 아마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곳에 이제 그 뭐 쉽게 설명 바늘을 이렇게 집어 넣어서, 예, 네, 넣어서, 네, 정확하게 그 자리에 이제 그 아까 뭐가 모두 들어간다고 했는데 고주파 열이, 예, 고주파 열이 들어가서 피지선 조절 이제 과도하게 피지가 분비되는 것도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얼굴 자체에 이제 새로 생성될 수 있는 여드름까지 안에서 다 파괴를 시키고 폭파시키기 때문에 여드름이 앞으로 날 것도, 예, 안 난단 말이죠. 예, 그 자리에는. 그 자리에서 피지선을 조절하기 때문에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기계네요.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콜라겐 재생이 직접적으로 되면, 네, 또 새로운 엘라스틴이 생성이 되어서 리프팅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이 지금 이 스크릿 레이저 이거는 이런 경우 요 시술 경우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이면 끝나나요? 아니면은 문제 사람마다 다 피부가 다 틀리잖아요. 네. 이제 증상이 다 틀린데 네. 어때요? 보통 이제 1회 시술만으로도 이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보통 네. 저희는 한 3회 정도 권장을 해드리거든요. 3회 정도 받으시면 눈에 띄게 이제 모공이나 주름, 피부 늘어짐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보통 스크류 레이저는 저희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 똑같은 니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다른 장비들은 정말 예, 미세한 차이지만 약간씩 엇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기계 자체가 반일이 들어가면서 퉁퉁 치거나 예, 그런데 이 시크릿 레이저는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또 FDA 승인이 난 거고 피부에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오늘 저희가 방송을 듣고 전화를 주시면 시크릿 레이저를 하시고 거기에 내 몸에서 또 줄기세포를 뽑아서 얼굴 전체와 목 전체에 다 넣어드려요. 이제 줄기세포를 넣는 이유는 우리가 주름지고 노화되거나 뭐 스팟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은 나의 스템셀 줄기세포가 이제 변형이 된 거거든요. 그거를 내 줄기세포를 넣어주면 가장 자연스럽게 부작용 없이 이제 좋은 세포로 바꿔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장비를 쏘을 때 스템셀까지 같이 해드리면 특히 잔주름 그리고 얼굴에 샤이니하는 물광 효과까지 드릴 수가 있고 시술 받으면 그 자리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시겠습니다만은 예, 그 자리에서도요. 본인의 줄기세포를 넣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자연스러워지고 맞습니다. 치유가 그쵸? 되고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본인 줄기세포를 빼요? 네, 이렇게 피해서 뽑아가지고요. 네. 저희 기계가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저를 쏠 때 같이 넣어드리면 피부에 힐링 작용 그리고 이 강력한 아까 열이 들어가는 고주파 장비라서 피부의 안쪽으로 미세하게 이제 화상, 번 입는 것도 막아드릴 수 있고, 네 이제 노화되고 주름진 피부나 이제 스카에도 회복력이 빠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냥 같이 서비스로 넣어드리고. 오늘 방송 듣고 전화를 주시면 보통 필러라고 하는 것들 주사 용법이 있거든요. 네. 그걸 약간 좀 단단하게 띡한 거라서 이렇게 미간사이나 팔자 주름에 좋거든요. 물론 줄기세포는 그렇게 단단하고 인위적인 모양을 내지 않고요. 액상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팔자 깊이 파여진 미간 주름 이런 인젝션 주사로까지 다 넣어드린 시술 해드립니다. 그걸 또 다 해주시는데요. 예. 자, 그러면 비싼가요? 가격이 보통 이렇게 다 들어가시면 한 2,000불 정도 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네. 방송 듣고 전화를 주시면 네. 시크릿 레이저 한번 줄기세포 투여 온 얼굴과 목에 한번 네. 그리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주사 인젝션 요법까지 한번 그리고 저희가 그 화이트닝, 뭐 리프팅 마스크, 마사지, 고주파 관리 그리고 석션 등 마사지 다 포함된 패키지를 오늘 저희가 2,000불 넘는 가격을 799불에 드립니다. 네? 가격 너무 좋죠. 아니 패키지로 다 이걸 예, 지금 다 말씀하신 걸 다 집어넣어서 799불에 예. 아니 아까 보통 그 한 번만 하셔도 되는 분이 있지만 네. 한 두세 번 하셔야 되는 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한 세 번짜리 패키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또 따로 있고 예, 따로 지금 있습니다. 요 드리는 가격은 한 번만 해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네. 한해서 예. 지금 799불에 해드리는 거고 예. 경우에 따라서 뭐 좀 두 번이나 한 세 번 하셔야 됩니다라는 네. 분은 예.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가 좀 가격이 좀 되죠. 예, 보통 두 번 하시면은 제가 한 번은 또 더 서비스로 그냥 해드립니다. 오늘 방송 듣고 전화 주시는 분에 한해서만. 보통 그래요? 예, 두 번 정도 하시면 한 번은 더 프리. 발렌타인데이니까 또 친구분이랑 같이 오시면은 저희가 마사지 3회, 고주파 3회, 그리고 점이나 지저 스팟 1회 무료까지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니 뭐 드리니까. 얼굴을 뭐 지저분한 것까지 정리를 다 해주신다는 예, 얘기잖아요. 리프팅, 스팟, 뭐 점, 지저까지 다 해드리는 오늘 스페셜입니다. 우리 조앤박 원장님은 뭐 이렇게 좀 막 해드리고 막 베푸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만족을 얻으셔야 저도 기분이 좋고 항상 그렇거든요. 서로 만족이 돼야지 저희 병원도 인기를 받을 수가 있고 항상 기쁩니다. 예, 손님분들 해주셔서. 아이고 자 오늘 오늘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우선 먼저 다이아몬드 페이스 실 리프팅. 오늘 받으시는 분들은 요 이제 원래는 8,000불 정도인데 네. 1,499불에 예, 풀페이스 파트에 네. 상관없이 다 해드립니다. 네, 얼굴 전체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 이마 다. 부분이 아니고 예, 전체 다. 전체 다 해서 1499불에 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거기에 두 번째로 스크릿 레이저 플러스 줄기세포 플러스 줄기세포 주사. 네. 네, 이거 다 해서 요것도 또 전체 막 여러 가지 다 해 주십니다. 네. 거기에 석션 등 마사지도 해 주시고 고지파 관리까지 해 주시고 화이트닝이나 리프팅 이런 거 마스크 뭐 이런 거 뭐 예, 여러 가지 다 들어가서 예. 다 해 주시고 거기에 보너스로 점이나 쥐젖 스팟 여러 가지 그 개수 상관없이 예. 이것도 싹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799불에 이 모든 걸 다 해 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야, 자 오늘 여러분들 개 타신 겁니다. 개 타신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페이스 실리프팅은 1499불에 해드리고요. 스클릿 레이저 플러스 줄기세포 플러스 줄기세포 주사는 799불에 모든 걸 다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전화번호 드리죠. 213-263-2566 213-263-2566으로 지금 전화하셔서 이 모든 혜택들 여러분들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장소는 올림픽과 벌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스 웨스트 쪽입니다. 거기 그 뭐 호돌이 낙원 뭐 이렇게 식당 있는 그런 식당. 네, 코너, 잘, 딱 예, 사거리 코너, 있어요. 예, 사거리 네. 잘 아시죠? 거기 2층입니다. 213-263-2566으로 전화하셔서 오늘 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발렌타인스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뭐 이제 사랑의 표현들 많이들 하실 텐데 오늘 이렇게 좋은 그 프로모션으로 여러분 이렇게 모실 때 요걸 이 방법으로 사랑의 표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성분들 너무 좋아하시죠. 네. 그리고 오늘 또 친구분이나 뭐 연인 같이 오셔서 하시면 네. 또 마사지 3회, 고주파 3회, 리프팅 3회, 그리고 점지저 스팟 다 무료로 해드리니까. 남자분들도 많이 오시죠. 예, 남성분들 특히 뭐 스팟이나 점 이런 거 많이 예. 자, 213-263-2566, 213-263-2566으로 지금 예약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화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이 특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크릿 레이저 클리닉의 조앤박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초대석. 이 프로그램은 광고주 협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매시카는 나추치 소파를 가장 싸게 판매합니다. 에이스 가구점 북경 중위대 자존심을 지킵니다. 올림픽과 윌턴 북경이슬원 소비자 만족 1위 믿을만한 1등 관광은 아주투어뿐입니다. 아주 좋은 아주관광 공동 제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패치한가 리조트 앤 카지노가 설날을 맞아 2018 도요타 프리우스 2대와 총 40명에게 $1,000 이지플레이 머니를 쏩니다. 클럽 멤버는 6월 9일과 23일 금요일에 게임을 하시면 대박 경품들과 최신형 도요타 프리우스 당첨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패치한가 리조트 앤 카지노에 오셔서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877-711-2946으로 전화주세요. 패치한가 임직원 일동이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직장 구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회사도 사원을 뽑았습니다. 일할 곳을 찾고 계신가요? 함께 일할 직원을 찾고 계신다고요? 한인 커뮤니티 최고 구인 사이트 K타운 1번가에서 구인 구직 고민을 해결하세요. 미주 한인들의 사랑방 K타운 1번가 구인 사이트엔 취업 정보가 가득합니다. 프리미엄 채용 정보, 무료 광고 등록, 카테고리별로 일목요연하게 구인 구직 걱정 이제 하지 마세요. K타운 1번가가 있으니까요. 미국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한국일보 USA 모바일 앱을 통한다. K타운 1번가 구인 구직 지금 다운받으십시오. 아주 특별함, 아주 즐거움,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함, 아주 행복함, 아주 추억에 남을. 아주만의 589 코스 옐로스톤, 편안한 힐링, 캐나다 로키와 알래스카,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일 땐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338-400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13-747-2424 213-747-2424

반영구 졸음 제거 미국 탑 1% 인증 병원. IRB에서 줄기세포 최초 정식 허가받은 한인 최초 병원 마이다스 성형외과 그룹 최한태 원장의 건강 칼럼. 안녕하십니까. 반영구 주름 제거 미국 탑 1% 병원 마이더스 성형외과 그룹의 최한태 원장입니다. 오늘은 벨라필의 코나 또는 무턱 뿌띠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외과적 수술을 꺼려 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뿌띠 성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콧등을 높인다든가 또 울퉁불퉁한 계단식 코나 매부리 모양의 코를 개선하기 위해 1년까지 간다고 간주되는 레디어스나 이런 필러들을 가장 많이 애용되고 또 무턱 교정, 울퉁불퉁한 이마 교정에도 흔히 쓰이고 있습니다. 광대뼈나 뺨의 볼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볼륨화나 레슬링 같은 필러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필러들은 1년도 채 못 가다 소실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주입해야 하고 반복을 하다 보면 매년 반복 주입된 그 부위가 울퉁불퉁해지고 피부 경화 조직도 생기게 되고 매번 주입 때마다 피부 조직은 더 예민해지고 성을 내어 심하게 붓고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피부 노화가 일반인들보다 더 심하게 진행되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평균적으로 단 두 번의 치료만으로 또는 세 번, 10년 이상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벨라필은 이런 필러들에 비교해 볼 때 코나, 무턱, 미간, 이마, 관자놀이 부위의 개선 결과로 본다면 어떤 임시 필러들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게 됩니다. 특히 반영구적으로 한 번 생성된 피부 조직은 쉽게 소실되지 않으므로 낮은 콧잔 등이라든가 움푹 파인 관자놀이, 이마 또는 무턱, 뺨 등의 교정은 오히려 대수술을 요하는 외과적인 치료보다 훨씬 그 만족도가 더 크고 결과도 아주 월등합니다. 특히 반복된 자가지방 이식 수술에도 오히려 다시 얼굴이 폐폐해지고 빈약하게 되돌아가는 것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벨라필로는 두 번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않게 되어 그 결과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가지방이식이나 필러는 흔히 얼굴이 부풀어 오른 듯한 어색한 모습들이 공통적이지만 벨라필로 채워진 얼굴은 공통적으로 얼굴에 탄력이 살아나고 당겨진 단단함이 자리잡아 자연스러운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콜라겐 촉진제인 벨라필 치료는 필러와 다른 치료이므로 지정 전문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과 가짜 벨라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www.belafil.com에서 정품만을 사용하는 전문 지정 병원의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영구 주름 제거 미국 탑 1% 인증 병원 마이더스 성형외과 그룹 최한태 원장 브에나팍 오피스 714-522-5550 LA 코리아타운 213-263-2556 AM 1650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CBB뱅크 트레저리 매니지먼트 서비스. 빠르고 간편해진 은행 업무로 시간을 절약하세요. CBB뱅크 제공 15 세시를 알려드립니다.